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50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시죠. 예,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천주교에서는 자선주일로 이날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 주간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사순이나 대림 때는 특별하게 봉헌을 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교회가 이때는 준비하는 때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또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오는 구세주를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람세스보다 그 이후니까 그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서기 BC로 하면 600몇 년부터 7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뭐 할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가 야 이제 아들한테 야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들은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 예.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다시 손주한테 이제 구세주가 올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야.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다시 할아버지가 돼서 또 구세주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몇 번만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우십니다. 금방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 이제 곧 구세주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해서 누가 그랬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랬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그랬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표현한 오실 그분이 오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고 물론 의심도 했을 거예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림으로써 그 순간에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몇 세기를 거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들을 아마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리 딱 처음부터 얘기하기로 결정이 되고 물어볼 사람, 대답할 사람 결정이 된 상태로 하면 이건 짜고 치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사람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조차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하느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질문과 대답이에요. 이 성모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한테 하느님의 힘이 드리워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마리아라는 소녀한테 물어보기로 이미 다 결정이 배역이 결정이 되고 마리아는 또 그냥 그렇게 대답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 한다면 마리아의 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했던 대답은 그다지 큰 가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짜고 치기로 이미 다 얘기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 소녀는 이 질문이 뭐지? 고민을 했었고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아가씨들에게 천사들이 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대답이 아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으나 그럼 죽을까봐 죽음 앞에서 겁먹었던 대답도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대답은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들은 그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기다려왔을 테고 또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예언자들이 아닌 경우로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이에게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대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대 내가 그 사람이다 딱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니들이 본 거, 들은 거 그런 것들을 가서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이라는 시기 동안 그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래서 아기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우리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그 날. 그 날을 우리는 이 대립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몇 년 기다렸어요? 한 100년 기다렸네. 기본 놓고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그죠? 일단 기본. 이 기다림도 사실은 2000년이 200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매년 12월 24일날 하는 25일날 하는 행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 동방정교에서는 1월 28일인가로 기념을 하는데요. 그래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서 이 대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아 그 날이구나 나를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매년 하다 보니까 그냥 12월 24일날 하는 행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질문 구체적으로 드리는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12월 24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양말을 놓고 기다리는 축제, 물론 축제긴 하죠. 의미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대림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12월 24일까지 이 대림 기간 동안 우리가 초를 진한 색부터 하얀색으로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삶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을 점점 하얘져가는 초와 같이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독서나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에 길게 놓고 보면 2000년도 더 넘는 시간이 시간의 기다림이었고 또 짧게는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삶 안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오늘 영세식이 있으니까요. 바로 영세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